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 너희들에게 주는 계시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 바로 교회의 주인, 전 세계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너희들은 나의 몸이다. 나와 하나가 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바로 우리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장에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원문에 왜냐하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 그 모든 인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곱인 어린 양의 그 진노,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6장부터 그 16장까지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이것을 그 어린 양의 진노가 펼쳐지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2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용을 심판하는 그 용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에덴의 완전한 회복, 더 나아가 그 큰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또 그 모든 그 요한계시록 그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그 6장부터 그 8장까지는 일곱인입니다. 그 사이에 7장이 들어갔는데 그 앞절에 그 일곱인의 그 심판 가운데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14만 4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 그 14만 4천 안에는 바로 그 전투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음부가 공격해와서 공격해도 우리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투에서 나 전지하면서 음부의 문을 쳐부시는 그래서 음부의 문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강력함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 14만 4천의 그 모습은 그 구약에서 그 전쟁할 수 있는 그 숫자를 개수한 것인데 그것을 따온 것인데 바로 그런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은 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 찾으시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무리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 교회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너희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무리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함께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각자 그 개인 개인의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라는 그런 하나의 백성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라는 그 관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 하나 둘 셋 이런 공동체 그런 이식이 우리가 하나의 형제라는 서로 사랑이라는 그런 관계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뭐 기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는 나중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된 관계고 또 우리라는 것은 또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자녀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그런 인식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교회는 그래서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또 구약의 그 교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백성과 신약의 교회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백성이 같이 연결됩니다. 이거는 그 로마서와 그 갈라디아서와 또 히브리서에 잘 나오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손이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손은 별을 봐라 별처럼 그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또 모래를 봐라 이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이런 그 마귀가 그 여인의 후손과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그런 모습의 그 광경에도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는 그런 부분도 또한 비유로 또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런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아브라함의 그 복을 같이 누리며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 한 자손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그 무리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과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약의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과 신약의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장에 여인의 후손 그런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12장 바로 위에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하는데 마지막 마리아에게서 바로 여자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 족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마태복음 제1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바로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이거는 다니엘서에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7장에 보면 바로 그 7장에 그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또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또한 그것을 치고 또 페르시아가 왕성해질 때 헬라가 와서 또한 그것을 치고 헬라를 그 표범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곰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사자로 또 그 바벨론은 사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헬라가 오고 그다음에 로마 그 로마가 온 후 또 그 로마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있게 될 것이니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560년 전에 무려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그 예언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구름을 타고 오신 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과 바로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라는 그 표현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그 1장에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살아있고 부활하였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하였으며 세세토록 살아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다시 오시리라. 말라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각기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하시고 그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마지막 절과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히 오시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바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말바꾸 소리와 같이 막 달려오는 모습. 바로 이것이 그 진행형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속히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재 진행되면서 달려오시는 모습들이 바로 속히 오시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약에 하나님이 나라가 달려오시는 그 모습들이 신약 전반에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내가 속히 이렇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과 그 성취가 지금 우리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피조물들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많은 자연들을 훼손하고 많은 공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피조물의 고통,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 가운데 많은 그 피조물의 고통 가운데 많은 지진과 많은 그런 우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 온난화 현상들, 그 메마른 사막이 늘어나며 또 미세먼지 등 많은 그 자연의 고통의 그런 신음하는 소리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하게 전 세계가 모여서 그것을 토론할 정도로 오존층과 또한 산소가 줄어드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지구가 울어가고 있는,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거의 그 다 흐트러졌던 나라가, 산산 조각던 나라가 다시 모아서 나라로 다시 세워진 겁니다. 예언대로.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 현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교회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그 하나됨, 그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과 또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 때까지 그 충만한 수와 그것이 하나된 그 교회, 그 14만 4천의 모습들을 그 7장에 이들은 하나님 옆에 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그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쓸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이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8장과 그 연합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일곱 나팔, 바로 나팔은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심차게 전진해 나갈 때 그 함성, 그리고 또 그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내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쟁하면서 나가는 그런 움직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마귀의 세력을 묻히는 그런 움직임, 그 전진들이 그 나팔 가운데, 상징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곱 나팔, 일곱 나팔 가운데는 10장과 11절에 바로 심판의 경고 가운데 그 많은 그런 하나님 그 처음에는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리고 물과 강과 그리고 또 해달 별 그런 그 나팔의 진노 그 화가 부어졌는데도 그 화가 나타났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회개하리요?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을까? 이 구절에 대해서 10장과 12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역할, 바로 교회의 두 증인들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그 7천명의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며 12장과 14절에는 바로 언약궤가 먼저 보이며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음성이 들리며 그 모든 것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모습, 12장과 14장에 그런 초림과 재림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안에 내포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오르셨다.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처럼 그리고 또 그 여자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구약의 교회 하나님 부르신 그 백성 그 여인의 후손 우리 각각 개인 더 나아가 이제는 그런 전체적인 그 교회 모습들이 그 용과 다투고 싸우고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그 발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 용의 그 영적 세계의 실체가 바로 그 현실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서 그 모든 것이 그 흐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구 모양으로서 지구를 상상한다면 그 핵은 12장부터 14장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영적 세계의 활동들이 12장부터 14장이라면 그 언약의 성취될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 영적의 전체적인 그런 활동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일곱 인으로서 드러나고 일곱 나팔로서 드러나고 일곱 대접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의 그 반복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진적 처음에는 4분의 1, 3분의 1, 그 나팔은 3분의 1, 그 다음에 전체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강화되는 점진적 강화. 그러면서 그 안에 시간이 내포되어 그 시간적 그 최종적으로 시간적인 그런 흐름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곱인은 첫 번째는 그 흰말이 나왔고 두 번째인은 그다음에 그 붉은말이 나왔고 세 번째인은 그다음에 검정말 네 번째인은 청색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많은 적 그리스도 많은 그 미혹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러며 나라와 나라의 소문이 나겠고 그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나며 또 여러 곳에 지진과 그 다음에 많은 기근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더 강화되면서 그 많은 미혹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어 그것이 또 지진도 나타나면 더 그것이 크게 반복되어 나타나며 점진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또한 처음의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의 그 원문은 beginning of birth pains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때 나타나는 고통, 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낳는 그 고통의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그 재난의 시작으로서 이게 그 원문상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곱인의 그런 초림과 재림의 그 전반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지만 바로 재난의 시작으로서 처음에는 전쟁과 그런 교체의 기근과 지진과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로서 3분의 1의 그런 그런 지구적인 그런 고통, 그 땅과 바다와 그런 모든 것들의 고통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영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상징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오늘의 그 본문에 그 모세의 노래와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그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에서 그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내려가, 그 이끌어 오를 때 홍해가 그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서 건너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을 무찌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노래가 바로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또 그 일곱 대접은 그 모세의 그 열 가지 재앙의 그 것들이 같이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상징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징은 하나의 표지판으로서 우리 삶과 우리 현재의 삶과 또 장차 되어질 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 전 세계의 그 역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시연과 그 시연과 실적인 움직임이 그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 성경적인 상징의 그 내용을 알고 그 상징이 가르쳐준 그 표지판으로서 우리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그런 해와 달과 그런 많은 3분의 1의 그 하나님의 그 보이는 격동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에 대한 나팔 소리의 그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인 일곱 대접이, 완전한 심판인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전체적으로 그 겹치면서 그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최종적으로는 그 궁극적으로는 그 큰 그 시간적인 순서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일곱이는 재난의 시작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3분의 1이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과 14장에 그 용이 그 바다 가운데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을 경비하게 하고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을 그 짐승은 이제 정치계와 경제계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린 양 같은 용의 말을 하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그 지금 일곱 대접에서는 바로 용과 그리고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첫 짐승, 적그리스도를 그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부어지는 것이 바로 그 666, 바로 첫 용이 그 권세를 준 첫 번째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배한 그런 무리들, 그것을 그 무리들이 666으로 인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의 흉내입니다. 그 계속 666은 777보다, 하나님의 숫자인 777보다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666, 그 용의 활동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대로 숭례내는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용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처럼 삼위일체를 숭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그 용이 한 짐승, 한 인간에게 그 연합하는 그 흉내내는 것이죠. 연합하여 그 짐승을 통해서 그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그 죽을 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난 것들을 그다음에 그런 흉내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린 양의 모습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그 흉내내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며, 이 믿음이 또 믿음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요, 또 그 성령의 전인 교회요, 우리 에클레시아가 아닙니까? 이것들 숭례해서 666의 표를 바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 얘기를 했지만, 뭐 베리칙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그 너가 경배할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나를 경배할 것이냐, 그 와중에 베리칙을 받아야 된다면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게 되는 거지만,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잃고 구원을 얻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마귀의 흉내인,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앞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 14만 4천이 됐듯이, 바로 그 666도 하나의 그런 흉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우리의 그 사상 가운데 그 하나의 그런 666은 표시입니다. 하나의 그 성령의 인침과는 다른 하나의 표시인데, 그 쇠뇌당해서 그들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마귀의 그 가르침과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오른쪽에 인을 받는 것이라는 표현이 그런 삶 가운데 드러난 것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사상과 그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점점 강화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아마 그 요한 때에, 1세기 때에 이 12장과 14장을 봤다면 분명히 이 용을 바로 로마로 그 짐승 그 용이 그 짐승에게 힘을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짐승을 아마 로마로 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6 같은 경우는 그 헬라에서 그 언어를 그 숫자적으로 풀어보면 바로 네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그 네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또 자세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 만약에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네로라는 그 네로가 그 이름을 통해서 666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시대에 그 백성을 봤을 때는 그 짐승이 바로 용이라 그 짐승이 로마로 가서 충분히 로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가 그 짐승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이죠. 그 짐승의 역할을 했고 또 그 길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때 시대 통해 보면 길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황제에게 그 숭배를 해야 했었습니다. 경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럼 경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면 그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건 실질적인 그 1세기에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시대에 그 내려가 있지 않았지만 그 전승의 그 어떤 것이 전승에 내려왔냐면 네로가 환승할 것이며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과 그런 전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는 90년에서 96년이었는데 그때 황제가 바로 네로가 그 다시 환생한 것이 그 황제였을 것이다. 그 황제다. 네로가 그 기독교인을 박했는데 그 네로가 박해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의 환생이 바로 지금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그런 마귀의 활동의 모습이 그 1세기의 그 활동의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점진적 강화로서 바울이 예언했듯이 배도의 시대가 있고 그 많은 그 짐승이 나와 무서운 짐승이 나와 그 적그리스도로서 강력한 정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으로서 그런 성전에 올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 또한 나와서 부드럽게 그들은 또 첫 번째 그 바다에서 나온 용은 무섭지만 두 번째 나온 용은 광명한 천사로서 어린 양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첫 번째 그 짐승을 경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 그 영지주의, 하나님이 영으로서 왔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 가운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인데요. 바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그 거짓 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그런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하던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많은 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지만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반복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또 어느 시대든지 나오고 또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그런 짐승의 그런 정치와 경제의 그 세력들 그 로마의 세력들이 나오지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 총체적인 그런 것들이 다 응집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이 출현하고 그에 또한 궁극적인 그런 적그리스도를 그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짓 그 땅의 짐승인 그런 거짓 선자들 또한 나오고 그에게 속하 경배했던 666의 세력들인 그런 많은 세력들이 그를 섬기고 경배하는 세력들이 그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강화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12장과 14장의 그런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들, 후퇴의 그 어떠한 그런 강화된 모습들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그 애굽을 치시고 보통 그 마귀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었다는 표시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애굽은 하나의 그 마귀와 세상의 그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그 광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들의 그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와 또 그것들을 이루신 분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이 악한 세력에서, 이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바로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한 자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심판의 완전한, 마지막 심판의 완전한 모습들이 그 안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의 그 위치가 아주 정확한 위치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하나님 심판의 경고, 그리고 12장과 14장의 그 환상의 모습들을 나타나면서 바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영적 세계의 활동들,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그런 활동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그 실체들이 드러나는가, 현실들이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보여준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 완전한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거짓 선자의 그 출현 가운데 그에 속한 그에게 경배한 그 666인 그 많은 세력들, 그런 추종자들이 함께 심판받는 모습이 17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거꾸로 음녀 바벨론, 곧 그 음녀 바벨론, 666, 바로 거짓 선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면서 용이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영적 세계의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용이었고, 그 용을 따르는 짐승과 그의 세력들이 하나하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보자 그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오르시고 그 완전히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이었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모습에 나아가는, 그래서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의 그 만남의 모습들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신부, 바로 그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들이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일곱 나팔, 일곱 그 대접 중에 마지막 심판인 15장과 16장이 장이 그 안에 이렇게 딱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구정 중에 아주 절묘하게 15장과 16장의 마지막 심판의 그런 것들이 딱 있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간적인 것들이 초림과 재림과 영적 세계와 그리고 또 그 반복적이며 그리고 그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그러면 또 시간적인 순서까지 그 모든 모습들이 절묘하게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룰 것이 바로 일곱 대접입니다. 서론이 오늘 참 길었죠. 일곱 대접은 아까 모세의 노래처럼 먼저 그 짐승에게 경배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그들이 그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첫째 대접이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바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있었죠.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부어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의 근원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심판이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시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저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바로 그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신나이까 이렇게 제단 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제단 안에서 그 외쳤던 그 순교자들의 그 피와 신원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을 것이 있느냐? 너가 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그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많은 그 순교자들의 그 피와 신원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 이 땅 위에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너 눈이 범죄하느냐? 눈을 뽑아버리라. 너 팔이 범죄하느냐? 팔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죄를 묵인한 적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세 번 그 많은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땀이 피가 된 것처럼 기도한 것 같이 바로 그 진노의 대접 그 그 죄의 진노의 대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결단,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그 결단과 또 그 하나님 그 더러운 죄의 그릇을 마시게 되는, 부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대접을 받으신 그 고통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고, 그 진노가 부어진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으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이 나타나실 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바로 그 마귀의 손에서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릴 때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마지막 그 모세의 그 마지막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의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로서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힘입어 바로 그 마귀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으로 건져냈고, 그 건져낼 때 모세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구원을 노래한 이 노래와 함께 바로 그 일곱 진노의 대접이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을 누가 받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돌을 던지든 큰 돌을 던지든 호숫가에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영을 너무 잘해서 제주도까지 수영해서 갔다는 그런 텔레비 프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수영해서 대서양을 건넌다면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그 대접의 그 진노 아래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께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받으신 그 잔을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요, 양누리 공동체요, 설교 듣는 모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바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손에서 죽어가는 영혼, 처절한 그 영혼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건져냅시다.

구원스러운 양의 피로 나의 삶의